내 안에 그대가 내게 다가올 때 내 가슴이 이토록 떨릴지 몰랐어. 긴 하루가 더저물어 그대를 마주할 때 더 안아주도록 해줘요. 사랑이란 그 단어로 다 표현 못해도 못한다는 그 이유로 다 알 수 없어도 그저 변함없이 그대 곁에 계절이 변해도 그대 곁에 그대와 또 아픔이 없는 곳 영원히 그대와 언제라도 소리지면 그대에게 들리게 항상 내 곁에서 살아요.